술잔을 부딪혀 마지막 그리움까지 나누어 마시고 그래도 나는 미련일랑 서글픈 미소로 감추면서 이제 우리는 이별을 말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별을 말해야 하는가 돌아서서 가는 그대 대년아 달려오려나 언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가슴만 찢고 있었네 말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별을 말해야 하는가 돌아서서 가는 그대 행여나 달려오려나 언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가슴만 찢고 있었네